안녕하세요. 저는 랜디 H입니다. 기다린다. 기다려야 한다. 다짐과 결단만으로는 되어지는 게 없습니다. 우리는 어떻게 시간을 쓰고 있을까요? 하나님과 함께하는 시간이 쓸데없는 시간처럼 느껴지지는 않을까요? 바쁘게 시간을 소모하다가 다시 한번 뒤를 돌아봅니다. 시간, 우리가 놓치고 있던 응답에 대한 이야기. 도토리 시즌 2 모모 H님과 함께 2부를 시작합니다. 저희가 지금까지 한 내용을 조금 정리해보면 이래요. 그러니까 이 모모라는 소설은 결국엔 시간에 대한 소설이에요. 그리고 이 모모, 그러니까 되게 구성이 단순해요. 그러니까 모모랑 모모 친구들, 뭐 배포 지지 같은 친구들이 있고 이런 친구들하고 잘 지내고 있었는데 그 진짜 사탄과 같은 시간을 뺏어가는 회색 존재들이 나타나서 이 행복한 시간들을 다 뺏어가 버리고 모든 시간을 정말 딱 그 그냥 인간 생활이 영이 가능한 수준만 하게끔 그렇게 만들어버리죠. 되게 의미 없는 시간으로 만들어버리고 모모만 유일하게 여기에 면역이라서 이 오히려 그 회색이 땅들한테 되게 위험한 존재가 돼버리죠. 랩런트 같은 존재가 돼버리죠. 남은 자죠, 유일하게. 그래서 그 여기서 정말 뭐 하나님과 같은 존재로 등장하는 호라 박사님을 만나서, 그러니까 호라 박사님이 모모를 부르죠. 그래서 만나가지고 이제 결국에는 시간을 구해낸다라는 게 이제 모모의 내용이에요. 그게 다예요. 이 모모의 내용은 사실 그게 다예요. 다인데 내용은 적은데 네. 뭔가 배워갈 게 많은 그런 그렇죠. 네. 근데 거기 묘사되는 모습들이 뭔가 되게 찰지다는 거죠. 네. 네. 그 한 가지 좀 묻고 싶은 게 있어요. 네, H님은 네. 본인의 시간을 어떻게 쓰는 것 같아요? 저는 솔직히 말해서 시간 동안 뭐 아무것도 안 하는 걸 되게 아까워해요. 저도 예를 들어서 그 작게 보면은 그 시간이 비면은 게임을 하든 뭐 책을 읽든 공부를 하든 뭐든 해야 돼요. 그리고 길게 봐도 예를 들어서 뭐 학교를 끝나고 대학 가기 전에 1년 쉰다던가 아니면 대학 사이 휴학을 하고 1년 동안 쉬고만 있다던가 그런 시간을 되게 아깝게 생각해요. 아, 그럴 수 있죠. 대학 사이에 휴학을 하고 뭐 어디 하고 싶었던 걸 하거나 여행을 가거나 그러는데 진짜 그냥 아무 생각 없이 쉬려고 딱 그 휴학을 하고 1년 동안 뭐 휴학을 하면은 되게 아깝게 해서 네. 시간을 사용하는 게 뭔가를 꼭 해야 되는 것처럼 사용하는 것 같아요. 무조건 무엇을 하고 있어야 된다. 맞아. 바빠야 된다. 그런 생각이. 얘기 들어보니까 저 예전 교수님 생각나요. 아, 그래요? 네네. 제 교수님한테 제가 이제 좀 미래에 대한 상담도 좀 나누고 이러려고 이렇게 갔던 적이 네. 있어요. 그래서 진지하게 네. 이야기를 했는데 그 교수님이 저한테 이야기했던 건 그거였어요. 커리어가 꽉 차 있어야 된다고요. 그러니까 자기는 그렇게 살아왔대요. 자기는 중간에 두 달 정도를 빼고는 모든 커리어가 꽉 차 있다고. 학교 졸업하고 대학 가가지고 석사하고 그 다음에 박사하고 그 다음에 박사한 다음에 박사 후 연구원을 하고 어디서 연구하고 연구해가지고 뭐 교수가 되고 이 과정 동안에 자기 이력서에서 비는 구간은 두 달이 채 안 된대요. 진짜 바쁘게 살아오시고 열심히 바쁘게 그런 분이. 그래서 그런 커리어를 너도 채워야 된다 라고 얘기하셨어요. 근데 저는 그때 커리어 공백이 상당히 많은 상태였거든요. 네. 네. 그래가지고 되게 좀 마음이 급해졌죠. 나는 그동안 뭘 했지? 이런 생각을 하고 이렇게 사는 게 맞는 건가? 그런 생각도 하고. 근데 메시지에서는 조급할 필요가 없다 라고 이야기하는 거예요. 네, 그렇죠. 그러면은 교수님이 틀린 건가? 틀린 건 아니잖아요. 또, 네. 교수님이 열심히 살아오신 삶 또한 또 그게 맞는 건데 사실 사람이 자기의 시간을 충분히 활용을 해야지 맞는 건데. 근데 자신에게 주어진 시간은 자기 거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솔직히 답은 없는 것 같아요. 이렇게 살아야 된다. 이렇게 사는 게 좋다. 이렇게 효율적이다라고 답 없고 자기가 쓰고 싶은 것, 자기가 쓰고 싶은 대로 네. 예를 들어서 저는 이렇게 꽉 채워야 되는 성격이지만 뭐 어떤 사람들은 여유를 즐기고 싶은 뭐 그런 성격도 있으면 여유를 즐기는 게 좋고 약간 하고 싶은 대로 하면 될것 같아요. 뭐든. 하고 싶은 대로 하면 된다. 근데 자기한테 주어진 시간이니까 남의 시간이 아니잖아요. 내 인생에 내한테 주어진 시간인데 그걸 다른 사람이 하라는 대로 하면 아닌 것 같아요. 아, 그러니까 그러니까 교수님이 조언했다고 하더라도 그 조언에 너무 이렇게 신경 쓸 필요 없이 그러니까 내 인생을 네. 내가 그 경영할 수 있었으면은 된 거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는 거죠. 네. 그 교수님 이야기가 진짜 조언에서 멈추고 크게 영향을 끼칠 수도 있는데 안 끼쳐도 별로 심하진 않다는 이 말이에요. 그러니까 너무 그대로 하지 않, 그러니까 그대로 나는 살고 있지 않구나라는 사실에 너무 마음 쓸 필요 없다. 그렇게 이야기하는 네, 거죠. 진짜 방향성만 제시해주는 진짜 딱 조언만, 조언만. 조언으로 끝난, 네, 진짜 딱 조언으로 끝날 정도라고. 그러니까 인생 선배로서 나한테 좋은 말씀 해주신 거야. 이렇게 생각하고, 네. 그러니까 실제로 시간을 경영하는 거는 나다라는 거죠. 네, 그쵸. 모모에서는 그렇게 가르치는 것 같아요. 아, 네. 네. 그러니까 모모에서 이제 가치 있는 시간으로 보시는 게 오히려 좀, 그러니까 어울리는 시간, 약간 좀빈 네. 시간, 이런 것들이 더 가치가 있다. 이런 식으로 사실은 약간 그런 느낌이 되잖아요. 그렇죠. 네. 그런 느낌이 아무래도 그 들거든요. 책이 첫 1부 쪽에는 되게 행복하고 2부쯤부터 우울해지는데 네. 우울해지는 이유가 함께 시간을 못 보내서잖아. 그렇죠. 그래서 그런 메시지를 살짝 전달하는 것 같아요. 한번 좀, 이제, H님은 이 소설하고 이제 세계 랩넌트 리더 수련회 2강하고 이렇게 연결을 하셨잖아요. 네. 네. 근데, 세계 랩넌트 리더 수련회에서 이야기했던 기다림인데, 네. 네. H님은 이제 어떻게 그 기다림을 실천하고 싶으세요? 기다림을 어떻게 실천하고 싶냐면, 네. 질문이 너무 갑작스러운데. 이 모모에서 연결되는 거예요. 네, 근데 그러면은 램디 같다고 너무 영향을 받을 필요 없고요. 참고만 하고 본인 이야기를 하시면 돼요. 아니요, 방금 질문 대답을 하자면은 네. 기다리는 게 항상 준비가 돼 있다는 것 같아요. 준비가 잊지 돼 않고 있다. 잊어버리지 않고 준비가 돼 있는 게 네. 기다림이라는 뜻 같아요. 왜냐면 그걸 잊어버리는 순간 기다리는 게 아니잖아요. 아, 무엇을 그렇죠. 기다린다는 건 네. 계속 머릿속에 남아있다는 거라서. 아! 아, 그치. 네? 예, 기대감이 네. 있어야지 기다릴 수 있죠. 네, 기다리는 게 머릿속에 계속 남아있는 거라서, 오. 정말 매일 같이, 매일, 말씀을 묵상하거나, 그렇게 해서 잊지 않고 네. 그러려고 해요. 오. 지적인 모습에 이어서 이제 영적인 모습까지. 그거는 되게 재밌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잊어버리면 기다릴 수 없다. 이거는 좀 명언인 것 같아요. 네. 네. 잊어버리면 기다릴 수 아, 없다. 네. 네, 그러니까 그건 그렇게 생각 안 해봤거든요. 그러니까 그쵸. 잊어버리면은 기다리지 않죠. 네. 네, 그쵸. 우리가 언약을 기억하고 있기 때문에 기다릴 수 있는 거죠. 네. 잊어버리면 기다릴 수 없다. 램디님은 뭐 기다림 뭐 그런 거 어떻게 생각하겠어요? 어떻게 기다리고? 기다림이요? 그러니까 네. 기대죠, 기대. 그러니까 그게 기다림이 소망이죠, 소망. 아, 네, 네, 그렇죠. 그러니까 아까 그러니까 기다림이라는 거는 믿음이에요. 제가 봤을 땐 그래요. 아, 네. 그러니까 반드시 그게 온다라는 생각이 있을 때 기다릴 수 있는 거잖아요. 아, 그렇게 확신이 들 때. 예. 확신이 올때 기다림이라고 얘기하는 거지. 만약에 그게 확신이 없어. 확신이 네. 없는데 혹시나 해서 기다려요. 그거는 기다림이라고 표현하면 안 되죠. 아, 불안이지, 그렇죠. 네. 불안. 그거는 불안감이죠. 올까? 안 올까? 올까? 안 아, 올까? 네, 안 오면 그럼요. 어떡하지? 이건 불안이죠. 네, 예. 그렇죠. 근데 내가 기다리는 건 뭐냐? 라고 했을 때 하나님께서 반드시 내 삶을 통해서 분명히 하나님의 일을 이루실 거고, 네. 그게 내 인생에서 가장 행복할 일일 거야. 행복한 일이야. 네. 그리고 하나님은 이미 그걸 이뤄놓으셨어. 이뤄놓으셨는데 내가 기다리는 거는 하나님이 이미 오셨는데 내가 그걸 찾는 타이밍. 내가 그걸 깨닫는 타이밍. 그러니까 하나님이 나의 눈을 열어서 말씀이 보이게 하시고 그 내가 그 언약 속에서 24시 행복을 누릴 수 있는 타이밍. 아, 그 시간표를 기다리는. 그렇죠. 그거죠. 나를 기다리는 거죠. 네. 제가 하나님을 기다리는 게 아니죠. 하나님이 저를 기다리는데. 하나님이. 네, 기다리시. 제가 인간이라 가지고 워낙 무식하다 보니까 내가 기다린다는 내가 기다린다는 표현을 쓰는 거죠. 네. 저는 그렇게 생각을 했어요. 하나님이 저를 기다리고 계시죠. 야, 네, 언제, 맞는 말이에요. 네, 언제쯤 제가 집에 돌아오려나. 언제쯤 제가 하나님의 집에 들어오려나. 참 언제쯤 지 생각대로 안 살고 좀 내가 주는 축복 마음껏 누리면서 이렇게 살려나. 그거를 얼마나 기다리시겠어요. 근데 네. 그러니까 하나님이 저를 기다리는 걸 제가 깨닫는 순간 가겠죠. 네, 그렇죠. 네, 저는 그거를 근데, 네, 말씀하세요. 아, 솔직히 그 회색 신사들이 되게 잘 묘사가 된 게 네. 기다림을 가져가잖아요. 여유를 가져가고 그 그치. 자꾸 바쁘게 살면서 기다림을 가져가잖아요. 맞아요, 맞아. 그럼 방금 했던 거랑 연관시키면 그 회색 신사들 그러니까 사단은 우리의 믿음을 가져가고 오. 우리의 기억을 그 믿음이랑 그 말씀을 기억하는 것을 다 가져가 버린다는 오. 그런 걸로. 너무 감탄하시고 그렇게 내일 목사님한테 가서 이런 포럼을 했다고 꼭 말씀하세요. 내일 교회 담임 목사님께 가서 제가 이 포럼을 꼭 들으시기 바랍니다. 몇 분 몇 주쯤에 제가 이런 포럼을 합니다라고 꼭 말씀하세요. 아, 네, 아니 뭐 사탄이 가져가는 게 믿음이죠. 항상 기밀이에요. 네, 매번 바쁘게 시키면 저를 자꾸 일에 집중하게 하고 믿음을 가져가 버리는 것 같아요. 오, 지금 이 감탄하는 게 저만 감탄하는 게 아닐걸요? 냄청자 여러분들이 다 이어 이러고 있을걸요? 아, 아닐까요? H님 좀 하는데? 이러고 있을걸요? 오늘 그래도 그나마 직접적인 모습 보여드릴 수 있어서 마음껏 보여주고 계세요. 네. 정말 오늘은 진짜 포럼다운 포럼을 하네요. 네, 랜드 노이즈처럼 포럼향 첨가가 아니라 이제 포럼향이 좀 진하게 나는. 네, 이거는. 네, 이건 진짜 포럼다운 포럼에. 네. 사실 A씨님의 본 모습이 이런 모습이에요, 여러분. 네, 그렇죠. 그때 정말 우리 방송에 텐션을 띄우고자 저희들이 한번 네. 그 투신했던 거지. 사실은 A씨님이 이렇게 진지한 사람입니다. 네. 근데 진짜 맞는 말씀 같아요. 사탄이 가져가는 게 여유랑 기다림. 여기는 회색 신사처럼. 그리고 네. 그 논리가 진짜 설득력 있어요. 너가 논리요? 자는데 낭비한 시간 몇 초? 너가 밥 먹는데 낭비한 시간 몇 초? 너가 일하는데 낭비한 시간 몇 초? 사실 그게 설득력 있는 이유가 뭐냐면요. 그게 저 처음 들었을 때 저도 그 논리에 동감할 뻔했어요. 그래요? 왜냐면 제가 이 책을 맨 처음 읽었을 당시에는 제가 그냥 어린 학생 때였는데 불구하고 이게 설득력 있는 거예요. 왜일까? 라고 생각을 해봤어요. 해봤는데 그 시간들이 나한테 그렇게 행복하지가 않은 거야. 만약에 자는 시간이 나한테 정말 행복했어. 그리고 밥 먹는 시간이 나한테 진심으로 행복했어. 그리고 뭐 친구들과 만나는 시간, 뭐 장 보는 시간, 뭐 그러니까 자잘하게 쓰는 시간들 있잖아요. 지금 이렇게 랩런트 보이스를 하는 시간, 이게 나한테 진심으로 행복했어. 네. 그러면 회색 그 인간들이 얘기하는 그 시간 논리에 쓸려 나갈 이유가 없어요. 그렇죠. 네. 아니야, 이 시간 나한테 진짜 행복한 시간이었고 나한테 의미가 있는 시간이었으니까 나는 이 시간을 너네한테 저축할 이유가 없어. 난 지금 이 시간 내가 누려야 돼라고 이야기할 수 있어요. 근데 미용사 푸치 씨는 그렇지가 않았죠. 그렇죠. 그리고 그 책을 읽는 많은 사람들이 그렇지가 않은 거예요. 다들 밥 먹고 자고 여유를 보내는 시간을 아깝게 생각하고 그렇죠. 필요 없는 시간이라고. 그러니까 그 시간을 진심으로 행복하게 누려본 적이 몇 없는 거죠. 근데 저는 솔직히 한국에서 이 책이 대박을 친 히트를 친 이유가 한국 사람들을 보면은 그치. 뭔가 되게 바빠요. 뭔가 맨날 맞아. 맨날 일찍 일어나고 뭐밤 늦게까지 뭘 하고 쉬는 시간 맞아. 동안 계속 일하고 뭔가 자꾸 바쁘게 지나가서 솔직히 한국의 회색 신사들이 오면은 다 속아버릴 것 같아요. 맞아요. 그러니까 이미 속아 바쁘네. 있을 수도 있어요. 네, 너무 급하게 사니까. 그래서 한국에서 대박 난것 같아요. 맞아. 네, 다들 공감이 되는 것 같아요. 이 미하엘 엔데 이 아저씨가 그러니까 이 할아버지께서 한국 모습을 보고 쓴거 아닌가? 라는 생각이 들 그러죠. 정도로. 네. 네. 이게 되게 오래된 책이거든요. 1973년도에 쓴 책인데 네. 네. 한국에는 한 4년 정도 뒤에 77년도 이렇게 출판이 됐대요. 근데 대박이 났대요, 진짜. 진짜 대박이 났대요, 한국에서. 어떻게 이런 책이 다 있냐라고. 독일에서는 아직 잘안 알려졌는데. 그렇죠. 그러니까 한국에서 뜬 다음에 독일에서 아니 무슨 일이야라고 하게 된 거죠. 근데 독일에서 결국엔 뜨긴 떴는데 한국만큼 뜨진 않았어요. 네, 그리고 독일에서 분석이 이루어졌죠. 한국에서는 왜 뭐뭐가 성공을 거두었는가라고. 그 분석을 한 분들이 바로 H님과 같은 분석을 했다는 거죠. 그 한국 사람들은 시간을 비우는 것에 대한 죄책감을 느끼는 것 같다라고. 네. 그러니까 시간을 제일 안타까워하는 것 같아요. 네, 맞아요. 그러니까 그뭐 정신 차려라는 이야기를 되게 많이 하게 되고, 네. 그리고 그 쉬는 시간 동안 얼마나 많은 일을 할수 있는지, 그거는 너무 계산을 많이 하는 것 같아요. 맞아요, 맞아요. 그러니까 이 시간에 이런 것들 하겠다, 그렇게. 그거 있잖아요. 그 한국인들은 노는 것도 전투라고. 네. 그 이제 H님은 이제 독일에 이제 사시고 계시니까 조금 덜할수 있는데 그 한국인들의 롯데월드 이용법 알아요? 아니요, 롯데월드. 그 자유 이용권을 끊잖아요. 네. 이제 그러니까 자유 이용권을 끊으면은 거기에는 모든 놀이기구를 다탈수 있는 거잖아요. 그죠? 네. 그러면은 한국인들의 마인드는 본전을 뽑아야 된다는 거예요. 근데 뭐 정해진 것만 탈수 있는 그런 용건도 있어요? 네, 있어요. 그러니까 뭐 이제 제일 유명한 거 다섯 개만 탈수 있는 거라든지 뭐 그런 여러 가지 이렇게 옵션들이 있겠죠. 롯데월드 안 가본 지꽤돼 그래요? 가지고 잘 모르겠지만 옵션이 되게 많아요. 뭐 이렇게 세 가지만 탈수 있다든지 그리고 나머지는 이제 네. 제돈 주고 타야 되는 거죠. 타려면. 아. 탈 수는 있는데 나머지는 그 각각의 이제 비용을 지불하고 타야 되는 거죠. 그러니까 각각의 탈 비용을 때마다 따로. 네, 그렇죠. 각각의 비용을 지불하고 타려면 비싼 것들인데 자유 이용권을 사면은 그거를 합리적인 가격에 모두 탈수 있다라는 거죠. 하루 종일. 아. 이제 이해됐죠? 네네. 네. 그러니까 뷔페인 거예요, 뷔페. 아, 네. 네, 놀이공원이 일종의 뷔페인 거예요. 그러면은 정말로 언제가 제일 전쟁터냐? 문 열기 전에 아, 다들 제일 먼저 들어가서 일찍 그쵸? 자려고. 롯데월드 문 열기 전이 일단 빠르게 가장 사람이 몰릴 것 같은 것부터 선점해가지고 와, 그걸 그거 빠르게 먼저 한번 타놓고 타고. 그 다음에 다른 그러니까 제일 이제 그 사람이 많을 것 같은 거 유명한 거 그거를 빠르게 네. 이렇게 타서 해치워야지 뭔가 오늘의 이 자유인권의 본전을 뽑고 승리한 듯한 그런 만족감을 그제서야 비로소 느낀다는 아, 거예요. 완전히 이제 몸은 완전히 뻗었고. 그래서 애들 즐기려고 이렇게 엄마가 애들 데리고 데려갔는데 애들 데리고 데려갔는데 그러니까 그냥 애들이고 엄마고 막 이리저리 뛰어다니는 거야. 새치기하고 막 자리 보면 끼어 들어가고 막 애는 막상 들어가가지고 딴 거 하고 싶은 게 되게 많은 거예요. 막 그 그렇지. 이렇게 막 그 막 가다가 막 인형 탈 쓴 사람 보이면은 막 거기 가지고 같이 춤추고 싶고 막 뭐 사진도 찍고 그렇죠. 그리고 막 가게 가서 구경도 하고 싶고 그렇죠. 군것질 거리 있으면은 군것질도 좀 하고 싶고. 그러니까 애한테는 그게 추억이에요. 근데 엄마한테는 자유 이용권을 끊고 들어왔거든. 우리 애를 태워주려고. 네. 어떻게? 무조건 놀이기구만. 얘야 이러고 있을 때가 아니야. 그러면 대체 누구를 위한 놀이공원이 되냐 이거야 이게. 네. 근데 아이가 그거 학습받고 나중에 엄마랑 똑같은 행동을 하게 된다는 거예요. 어디 가든지 간에. 그래서 유럽 여행도 그런 식으로 다니죠. 네. 너무 짧은 시간에 너무 많은 나라들을 막. 네. 너무 안타까워요. 일주일 동안 네 가지 나라를 간. 그 독일에 살고 있는 입장에서 어때요? 그게 말이 되는 일정이라 생각해요? 아니요. 아, 그렇죠. 너무 짧은 것 같아요. 일주일 뭐 하루 이틀 동안 한 나라에 있으면 그가 다 경험을 못할 것 같아요. 할 수 있는 게 너무 많은데 시간이 없으니까. 네. 그러니까 좀 여유를 가지고 뭐 나중에 다시 온다든지 뭐 그래야 되는데 최대한 뭐 한 번 돈을 내고 갔으니까 최대한 많은 걸 최대한 효율적으로 그렇죠. 가야 된다 그런 생각이 많은 것 같아요. 네. 그래서 최대한 바쁘게 최대한 버리는 시간이 없이 아까운 시간이 없이 하느라 결국 이렇게 비는 시간을 아까워하는 것 같아요. 걷다가 지쳐서 쉬는 시간이나 뭐 예쁜 풍경을 봤을 때 사진을 찍는 시간이나 그런 걸 정말 아까워하는 사람들이 많은 것 같아요. 아까 A씨님이 이야기한 거에서 이유가 나온 것 같아요. 그러니까 다음에 또 오면 되는데가 없는 거예요. 네. 다음에 또 오리란 보장이 없잖아. 네. 그래서 네. 최대한 효율적으로 한 번에 최대한 많은 걸 하고 싶어. 그리고 하나가 더 추가됐죠. 그러니까 최대한 많은 인스타 사진 남겨야 돼요. 네. 한 번에 왔을 때 최대한 많은 인스타 각을 뽑아내야지. 그러니까 네, 오래오래 네. 우려먹을 수 있어요. 그렇죠. 그러니까 여행 그 자체에 만족을 느끼게 되는 건지 그 여행을 통해서 비춰지는 나의 모습에 대해서 약간 우월감을 잠깐 느끼는 걸로 좀 만족을 느끼게 되는 건지 그러니까 되게 겉보기에는 그냥 인스타 사진만 봤을 때는 와 여행 같구나 이건데 사실 그 속을 들여다보면은 너무 안타까운 거죠. 네. 여행 가서 뭔가 최대한 경험을 많이 해야 되고 즐겨야 되는데 그렇죠. 진짜 그런 게 많은 것 같아요. 그 휴양지로 보내는 그런 휴가가 있잖아요. 휴양지로 가서 이제 쉬고 싶다 그런 휴가가 있는데 네네. 파리 같은 데 가서 진짜 엄청 유명한 이름값만 있고 네. 별로 필요는 없는 그런 데만 급하게 돌아다니는 그런 게 많은 것 같아요. 그러니까 파리를 가더라도 파리 볼 거 얼마나 많아요. 네, 뭐 먹을 것도 많고 볼 것도 많고 살 것도 진짜. 많은데 진짜 뭐 루브르 갔다가 뭐 박물관 갔다가 그 다음에 뭐 스위스 가서 거기서 유명한 데 갔다가 그렇게 진짜 알려진 것만 맞아, 겉으로 맞아. 보기에 여행이라고 할 만한 것만 하는 것 같아요. 또 루브르만 해도 맞아. 예 네, 계속 말씀하세요. 나 모모가 돼야 돼. 나 모모가 돼야 돼. 그 루브르만 해도 볼 거 진짜 많거든요. 네. 네 그러니까 저 루브르 갔을 때 뭐 봤냐면요. 저 보드게임 너무 좋아하잖아요. 아, 네. 그 옛날 사람들의 보드게임 알아요? 옛날 사람들의 보드게임이요? 네, 그런 게 있어요. 그러니까 그 차투랑가라는 게임도 있고요. 그 세네트라는 게임도 있어요. 그러니까 옛날 사람들이 했던 가장 초기의 보드게임이에요. 아, 이름은 어디서 들어본 것 같아요. 잘은 모르겠어요. 그게 루브르에 보관되어 있거든요. 아, 그래요? 네. 그래서 저는 그거 찾아가서 봤었어요. 근데 반대 방향으로 수많은 한국인들이 뛰어 올라가고 있는 거야. 그래서 저 방향은 뭘까라고 했는데 모나리자. 네. 그러면 그러니까 저 뛰어가가지고 모나리자 보고 뭐 보고 뭐 보고, 그러니까 꼭 봐야 되는 거 몇 가지를 보고. 근데 참, 그러니까 근데 걸어가도 모나리자 볼 수 있거든요. 그러니까 그러니까 뭔가 여행의 목적이 좀 주객정도 된 느낌. 그러니까 그냥 왜 뭐가 저런 분위기를 만들어 버린 걸까 하는 그런 느낌. 네. 그리고 솔직히 모나리자는 진짜 화가가 아니라면 보면은 별거 없어요. 진짜 그림이. 맞아. 전문가가 아니면은 진짜 별거 없거든요. 솔직히 모나리자보다 잘 그린 것 같은 그림들이 누브르에 많아요. 네. 모나리자나 뭐 다른 초상화나 진짜 똑같아요. 뭐가 황금 비율이랑 뭐라 하는데 진짜 맞아 전혀 모르겠고. 맞아. 그런데도 그렇게 가는 걸 보면은 그런 것만 찾아가는 걸 보면은 너무 그 자신을 위한 여행이 아니고 타인을 위한 보여주기 위한 여행이 된 쇼가 되는 거지. 그렇지. 맞아. 나 모나리자 봤다를 얘기하고 하는 거니까. 네. 근데 사실 잘 보이지도 않아요. 심지어 그 모나리자. 네, 사람도 진짜 많고 너무 멀리 그 경계를 쳐서. 맞아. 그래서 그런 거 봤을 때, 그러니까 한 번은 또 이제 제가 로마 여행 갔을 때 그 대전차 경기장 있잖아요. 대전차요? 네, 대전차 경기장. 그러니까 뭐 옛날에 전차 같은 걸로 이렇게 경기하던. 네네, 네. 차들끼리 부딪히고 그런. 그렇죠. 거. 그래서 영화 배너에 나오던 막 그 배너. 네. 모르겠구나. 네, 배너는 몰라요. 네, 제가 너무 제 나이로 생각해가지고. 네. 아니 배너는 제 나이도 모르는 사실 영화예요. 그냥 그냥 명작이라서 유명한 거지. 저도 제대로 본 적이 없어요. 배너는 제 아버지 때 그런 그. 영화예요. 근데 이제 근데 그런 거는 아는 것 같아요. 약간 포크레인처럼 생긴 차들이 서로 부딪히고 뒤집히고. 그치. 그런 걸 본 것 같아요. 그래서. 예. 맞아요. 그거 맞아요. 저도 그것밖에 몰라요. 아무튼 그걸 하는 그 이제 경기장, 대전차 경기장. 네. 근데 지금은 이제 터만 남아 있거든요. 봤을 때. 예. 그러니까 어마어마하게 큰 공터만 남아 있고 이제 이게 경기장이었나 이런 건 이제. 그냥 이제 공부를 했거나 설명을 들어야지만 알 수 있어요. 근데 이제 거기서. 네. 근데 거기가 그냥 탁 트인 공터라 가지고 너무 좋아요. 네. 거기서 좀 이제 걷다가 지쳐가지고 잠깐 한 30분 앉아있었다는 거죠. 30분 앉아. 네. 앉아있으면서 다음에 어디 갔지? 이렇게 생각하고 있는데 그 30분 동안에 한국인 관광객들 팀이 세 팀이 지나갔어요. 아, 세 팀이요? 네. 세 팀이 지나갔는데 정말 제가 진짜 그 아직까지도 그 대사 있죠. 그러니까 서로 다른 관광팀이 세 팀이 온 거예요. 네. 서로 다른 관광팀이 세 팀이 왔는데 세 팀이 완벽하게 똑같은 행동 양식을 보이고 간 거예요. 아, 그래요? 네. 버스를 타고 딱 그 버스 3대 정도가 딱 거기 서요. 서가지고 사람들이. 네. 우르르 내려요. 우르르 내리고. 네. 이제 막 사람들이 막 야 여긴 어디야 여긴 어디야 이러면서 아 몰라 이따 사진 찍어봐 막 이러면서 이렇게 막 사진 찍고 막 하는데 이제 그 관광 가이드로 보이는 분이 이제 좀 이렇게 자기 주목을 시켜요. 자 잠깐만요. 자 사진 찍은 시간 드릴 테니까 여기 좀 보세요 하고 이제 이 설명을 쫙 이렇게 풀어놔요. 근데 놀랍게도 세 팀이 왔는데 서로 다른 관광 회사였거든요. 분명히 세 팀이. 네. 이야기하는 게 똑같아요. 대사가 똑같아. 너무 놀랐어. 자 여러분 여기는요 대전차 경기장이고요. 대전차 경기장 그 옛날 배너 아시죠? 배너 하면 그 전차들 막 뛰고 그거를 막 하던 그 경기장인데 지금은 이제 보시다시피 여기 터만 남아 있고요. 이거를 자 라틴어라면은 시르코 막시무스. 시르코는 자 서클이고요. 자 마시모는 크다 맥시멈. 자 그러면은 자 지금 딱 보면 큰 이 서클이 펼쳐져 있는 거 보이시죠? 자 그러면 이제 여러분 여기 사진 찍으시고 다음 코스로 넘어가겠습니다. 자 2분 동안 사진 찍을 시간 드릴 테니까 사진 찍으시고 얼른 차에 탑승하세요. 이거예요. 제가 진짜 그 세 번째 왔을 때 외웠어요. 아 그 진짜 그 사진만을 위해서. 네. 찾아가는 거예요? 네. 근데 이제 광고에는 계약상에는 명확하게 대전차 경기장도 볼 것이다라고 써놨을 거라는 거죠. 네, 그렇죠. 얘기는 지킨 거야. 근데 아 그 좀 그러니까 좀 저분들 나보다 불쌍하다. 라는 생각이 좀 들었어요. 그러니까 여행을 와서 설명을 그렇게 솔직히 그 역사적인 자연소인데 그 정도 설명을 듣고 역사를 알 리가 없잖아요, 사람들이. 네. 그러니까 분명히 와서 느끼는 것도 사람들도 많을 텐데 아 진짜 모르고 온다는 게 너무 아쉬워요, 저는. 네. 그러니까 그 뒤에 숨겨진 이야기들 그런 게 얼마나 많고 그 앞에 있는 콜로세움하고 무슨 관계가 있는지. 그리고 막 여기서 전차 경기만 한 게 아니거든요. 네. 뭐 여러 가지 막 뭔가 했고. 네네. 막 라틴어에서 뭐 네. 같아요. 맞아요. 그거는 뭔가 기억이 나요. 또 똑똑한 모습. 라틴어도 할 줄 안다고? 자, 키르코스 막시무스 무슨 뜻이라고요? 심지어 그분들이 이야기했던 정보조차 그 짧은 정보조차 나중에 제가 그 자리에 제가 찾아봤거든요. 그러니까 이 이야기는 네. 다 과연 맞는 이야기인지 그거조차 부정확한 거예요. 아 그래요? 네. 그거조차 몇 가지 틀린 게 또 존재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이렇게 빼먹은 부분들이 너무 많은데다가 빼먹은 건 두째치고 그러니까 그 시르코 막시무스가 어디서부터 온 건지 그런 어원도 틀린데다가 다 하나하나 이렇게 보니까 너무 그러니까 시간을 버리는 게 저런 걸까? 라는 생각이 이제 들었던 거죠. 물론 이제 그분들한테 이제 좋은 추억으로 남았다면야 이제 그럼 당연하죠. 네 그리고 관광 가이드분들이 그렇게밖에 할 수 없는 이유가 또 있으니까 그러니까 그거를 이제 예. 폄하하거나 그럴 수 없는데 좀 안타깝다라는 생각이 솔직히 많이 들었어요. 솔직히 그렇죠. 네 그러니까 좀 안타깝다 그런 생각이 좀 많이 들었어요. 그 가치 있는 걸 할 수 있을 텐데. 저희는 개인적으로 그 저희 가족도 그런데 여행 갈 때 가이드를 안 쓰는 편이거든요. 가이드 없이 가는데 네네. 솔직히 가서 가이드가 설명해 주는 거 듣는 것보다 네. 자기가 아는 곳에 가서 진짜 아는 지식으로 보는 게 훨씬 더 재밌거든요. 그 방금 전에 그 네. 경기장도 네. 아는 사람이 갔으면 그걸 어디서 배웠던 사람이 가서 그런 곳이 그런 일이 일어났던 데가 여기다라고 알면 훨씬 더 재밌을 거 아니에요. 아, 그치. 그게 훨씬 더 큰 추억이 되고. 맞아, 맞아. 그래서 진짜 가이드가 있더라도 네. 여기 가는 게 정해져 있으면은 그걸 미리 공부해서 가는 게 적어도 시간 낭비가 덜할 거라고 덜할 것 같아요. 맞아. 그래서 사진 찍어 오는 것보다. 근데 많은 경우에는 여기 뭐뭐에 나오는 사람들처럼 그러니까 딱 그냥 필수 코스를 정해놓고 거기만 가야 되는 그런 여행을 네. 한다는 거죠. 너무 슬프죠. 그렇죠. 네, 이렇게 좋은 유럽까지 와가지고 솔직히 필수 코스라는 게 왜 필수 코스로 정해졌는지도 모르겠어요 저는. 아 맞네. 왜 필수 코스일까요? 네. 왜 모나리자가 필수 코스일까? 왜 굳이 프랑스는 에펠탑을 봐야 될까요? 뭐 사진이나 보면 차이도 없는데. 사실 프랑스 에펠탑 빼고 다 이뻐요. 에펠탑 빼고 진짜 할 게 너무 많잖아요. 맞아. 파리랑 에펠탑은 솔직히 너무 별거 없어요. 아 그리고 저 주변에 그 이상한 사람도 너무 싫어. 네, 막 뭐 팔려고 하고 옆에서. 아 진짜 너무 싫어. 그 사람들 솔직히 파리에서. 네. 네. 파리에서요. 네, 파리에서 솔직히 그 강가에서 배 타고 구경하는 게 맞아. 에펠탑 사진 몇 장 찍고 가는 것보다 훨씬 나을 거 아니에요. 사진도 그게 더 이쁘게 나와요. 그 네. 유람 여유 있게 하면서 하는 게 각도도 근데 다르고. 근데 무조건 에펠탑이에요. 파리는. 맞아. 그 찍는 장소 정해져 있잖아요. 앞에 있는 샤토궁에서 딱 이렇게 네. 그 딱 바라보는 그 코스. 네, 좀. 그래서 시간 낭비라고 하긴 좀 그런데 시간을 효율적으로 쓰는 건 오히려 다른 사람이 정해주지 않은 곳으로 가는 것도 시간 효율적으로 쓰는 거라고 아닐까. 맞아. 저는 그 파리 가면은 추천 여행 코스. 네. 저만의 추천 여행 코스. 이건 너무 저한테 맞춘 것은 있는데요. 여러분도 가면 후회 없을 거예요. 그 파리 제7단지에 보면은 과학단지 있어요. 과학단지요? 예, 아니 과학단지 있어요. 파리 과학단지 있어요. 파리 되게 그 과학박물관이 있어요. 파리. 파리 북쪽에 있어요. 근데 거기가 왜 예쁘냐면요, 운하가 쫙 펼쳐져 있어요. 거기에 과학단지도 세워놓은 거예요. 과학박물관 이런 거 세워놓은 거예요. 과학공원, 과학 뭐 플라네타리움 뭐 이런 거 이렇게 다 쭉 세워놓은 거예요. 그래가지고 거기는 건물들도 되게 독특하고요. 그 약간 현대적이면서도 깔끔한 느낌. 그리고 거기는 그냥 진짜 파리 시민들이 살기 때문에 그 되게 여유로워요. 그냥 조깅하는 사람들 보이고 막 이렇게 그냥 그 그냥 내가 여기 살고 있는 느낌, 그런 거 좀 맛볼 수 있고. 거기 그냥 근처 카페 가가지고 가격도 파리 시내보다 훨씬 싸요. 그렇죠. 네. 관광지가 진짜 비싸. 진정한 파리 바게트를 맛보면서 이렇게 진짜 그 유럽의 진정한 모습을 볼 수 있는. 그렇죠. 그러면서도 사진도 잘 나오게 만들다가요, 거기서도 줌만 땡기면 에펠탑 보여요. 아, 네. 그래서 뭐 그거는 그거 똑같죠. 사실 앞에서 보나 거기서 보나. 그렇죠. 그래서 뭐 그 에펠탑 바뀌지 않는. 네. 그래서 저는 좀 그냥 그 과학단지, 개인적으로 파리에서 제일 좋았던 곳이 거기예요. 그러니까 막상 거기 가서 과학을 배우진 않았어요. 근데 그냥 그 전경이 너무 이뻤던 것 같아요. 이런 식으로 그냥 자연스럽게 공원이 되어 있구나, 그런 게 너무 좋았어요. 여행 갔을 때 그냥 여러분들 여행 간다면은 바쁘시겠지만, 정말 바쁘시겠지만 그 뭐 누브르도 봐야 되고 에펠탑도 봐야 되고 그래도 이건 꼭 봐야겠어, 네, 이러면 어쩔 수 없지만 근데 좀 남들 안 가는데 한번 가보고 싶다라고 하면은 파리 7단지에 있는 그 파리 북쪽에 있는 과학단지 추천드립니다. 그 어떻게 가신지 궁금하면은 랩넌트 보이스에다가 댓글 남겨주시면 제가 친절하게 써드릴게요. 어떻게 가면 되는지. 그 목마르트르 언덕에서 조금 걸어가면 되거든요. 제가 길을 외우고 계시는구나. 네, 제가 친절하게 알려드릴게요. 그래서 그 여러분들은 모모 같은 여행을 하실 수 있으면 하는 생각이 드네요. 거기에 있는 영적인, 네, 배경들도 좀 보고. 제가 거기 갔을 때 막 그 파리 있을 때 그 이렇게 파리 테러 벌어진 직후였어요. 파리 갔을 때가. 아, 네, 네, 네. 그래가지고 파리 그 언론사 테러, 무슬림에 의한 언론사 테러가 벌어진 직후라 가지고 막 우리의 종교는 모두 다 하나다, 막 이런 막 상징이 막 붙어 있고 막 그랬던 때였거든요. 그걸 보면서 참 영적으로 안타깝다 이런 생각도 하고 그랬던 거거든요. 그런 걸 좀 이렇게 누리면서 가는 그런 여행이 되면 어떨까. 근데 그 저희들은 은혜 받는 것도 참 급하게 받잖아요. 네, 그렇죠. 물론 시대가 많이 급하니까 그 급하게 받아야 되긴 하는데 그냥 하나 물어보고 싶은 거죠. 그 H님은 은혜 받는 시간이 있나요? 은혜 받는 시간이요? 네네. 그러니까 예배 드리는 시간 외에, 그러니까 뭐 우리 다 같이 모여가지고 예배 드리는 시간 외에 혼자 있는 시간에 이제 이것저것 막 시간을 채우게끔 되잖아요. 게임도 하고 막, 네, 놀기도 하고 공부도, 네, 하고 시간을 채워야 되는데, 근데 그 시간 중에 하나님과 함께하는 나만의 시간이 있나요? 저는 솔직히 24 그런 거는 안 들고, 네, 24, 25는 안 들고, 네, 계속 하나님이 생각이 나지 않아요. 솔직히 하나님 생각이 잘 안 나요. 그런데 가끔씩 가끔씩 진짜 뜬금없이 은혜로운 시간이 온 적이 있어요. 뜬금없이 은혜로운 시간이요? 언제요? 이렇게 모모에 대해서, 네, 들었을 때도 갑자기 뜬금없이 이렇게 은혜롭게 연관이 되고 그 메시지랑. 그런 시간이 종종 있는 것 같아요. 밖에서도 갑자기 뭘 보면은, 네, 갑자기 여러 가지 생각이 나고 그렇게 그러니까 그냥 세상적인 건데 갑자기 딱 연결이 되는. 네. 솔직히 뭐 기도는 매번 하려고 노력을 하고 있는데 잘 되진 않아요. 네네. 근데 가끔씩 어떻게든 기도를 시키려는, 하나님이 제보고 기도를 시키려는 때가 있다고 느끼는 것 같아요. 아, 하나님이 그러니까 H님을 기도하게 하신다. 네. 그런 게 좀 어떤 타이밍인 것 같아요? 약간 패턴이 있나요? 솔직히 정해진 패턴 없는 것 같아요. 진짜 아, 뭘 네. 하고 있든 네네. 갑자기 뭐 힘들 때도 있고 뭐 기쁠 때도 있고 뭐 별 생각 없을 때도 있는데 갑자기 그렇게 딱 기도가 되고 그럴 때가 요즘은 솔직히 좀 느껴지는 것 같아요. 오, 그게 좀 횟수가 잦아지는 편인가요? 네, 요즘 따라 왠지 자꾸 신문하고 있어. 너무 궁금해서. 오히려 랜드님은 그렇게 가장 은혜로우실 때가 아니면 뭐 아, 왜 나한테 때. 반격을 하는데 왜 계속 듣고 싶은데? 아, 저도 궁금하니까. 그러니까 저도 24에 도전하는 중이거든요. 그러니까 네. 24가 근데 있어요. 그러니까 저한테는 하나님과 함께하는 시간이 있어요. 네. 있는데 아침에 그래요. 아침이요? 네네네. 아침에는 제가 그 이제 모닝콜 끝나면은 그러니까 제 핸드폰은 아예 설정 자체가 밤 10시부터 아침 7시까지는 그 전화 와도 그냥 지가 끊도록 돼 있거든요. 아. 네, 그러니까 방해 금지 설정이 돼 있거든요. 네. 그러면 이제 밤에는 서미타임 녹음도 하고 하니까 이제 그런 식으로 이렇게 네. 그 좀 의식적으로 하나님을 생각하는 때가 와요. 근데 네. 아침에 일어났을 때 그게 유지되고 있느냐 나한테. 아. 그게 이제 되게 중요하거든요. 근데 아침에 네. 일어났을 때 그걸 한번 되새길 때가 있어요. 그게 새벽 기도에 대해요. 아. 네네. 그러니까 새벽 기도에 때 이렇게 말씀드리면 솔직히 전날 컨디션에 따라서 되게 졸릴 때도 있어요. 그러니까 네. 이제 유튜브 방송으로 그걸 새벽 기도를 듣는데 유튜브 방송 틀어놓고 목사님은 말씀하시는데 나는 솔직히 넋이 나가 있는 거지. 근데 이제 그러다가 이제 한두 마디씩 들으면은 제가 썸탑 녹음했던 그 내용이거든요. 네. 그러면서 이제 H님이 이야기했던 그것처럼 하나님께서 떠올리는 생각들이 있는 거예요. 딱 꽂히는 몇몇 부분들이 있는 거예요. 그러면은 그냥 졸린 그 마인드 그걸 그냥 가진 상태로 좀 잠깐 기도를 하거든요. 근데 그 H님 그런 거 한번 느껴보셨어요? 그 약간 뒷골이 쩌릿한 느낌? 아니요, 그거는 그거 맞죠. 그런 거예요. 그러니까 저도 시간을 꽉 채워야지 되는 성격이거든요. H님 마냥. 네. 그러니까 막 뭐 안 하고 있으면 뭔가 뭐 핸드폰이라도 보고 있든지 뭐라고 하고 있든지 네. 막 컴퓨터로 뭐라도 검색하고 있든지 뭐라도 하고 있든지 계속 제 시간을 뭔지 모르게 뺏기는 그런 네, 네. 회색 인간이었던 거죠. 근데 그 잠깐 아침이 됐든 간에 점심이 됐든 간에 언젠가 됐든 간에 잠깐 이게 이렇게 오래 살다 보면 이렇게 해서 나이가 30이 넘어가다 보면요 그런 생각이 들 때가 있어요. 그러니까 내 인생에 하나님을 생각할 때가 몇 번이나 있었나. 아. 살면서 그러니까 H님은 아직까지 네. 많은 기회가 남아 너무도 많은 시간이 남아있죠 H님한테는. 근데 물론 저한테도 너무도 많은 시간이 남아있어요. 어른들에 네. 비하면 진짜 어른들에 비하면요. 근데 이제 네. 이제 저에 비해서 H님은 한 십몇 년 이상이 남아있죠. 그죠? 그러면 그렇죠. 그러면 이제 그 시간 동안 그 십몇 년 동안은 저는 뭘 했냐라고 이렇게 그렇게 비교를 하면서 이제 순간적으로 나는 하나님 얼마나 생각했을까 라고 생각했던 거죠. 그러면은 네. 그때 잠깐 진짜 눈 감고 정말 아무것도 이 시간에는 다른 생각 다른 염려 안 하고 급한 거 생각 안 하고 딱 5분만 하나님이 나랑 함께 하신다는 생각을 하고 싶다. 그렇게 이제 마음을 잡게 되는 거죠. 그리고 잠깐 이제 눈 감고 호흡을 딱 가다듬고 하고 이제 깊은 호흡을 잠깐 들이쉴 때가 있어요. 차분하게. 네. 그때 뒷골이 쩌릿한 느낌이 온다. 그러면은 그동안 제가 못 쉬었다는 거예요. 저한테 쉼이 없었으니까 그만큼 이제 신경이 쉴 시간이 없었다는 거예요. 갑자기 확 쉬어서 얘가 놀란 거야. 그만큼 쉬지 않고 계속 뭔가를. 네, 쉬지 않고 계속 뭔가를 돌. 그러니까 그만큼 과부하가 됐던 거예요. 그게 그 느낌이에요. 그 컴퓨터 같은 거 실컷 게임하고 난 다음에 이제 딱 컴퓨터 딱 껐을 때 그때 컴퓨터 뿡 네. 하는 그 느낌 있죠. 네네. 뭔 느낌인지 알죠. 그그 그 냉각기 꺼지는 냉각기 돌아가다 이제 팬 꺼지는 네네, 소리. 뿡 이 느낌 있죠. 그게 내 머리에서 나오는 거라니까. 네. 그러니까 잠을 못 잔 거야 쉽게 말하면 영적으로. 영적으로 잠을 못 잔 거예요 제가. 근데 이제 자니까 얘가 코를 고는 거예요 영적으로. 저는 그렇게 생각을 했어요. 이 정도로 나한테 이 시간이 없었구나. 시간 다 뺏기고 있었구나. 라고 생각을 한 거죠. H님은 아직은 그 뒷골이 땡길 정도의 나이가 아니니까. 근데 그 H님의 나이 때부터 이 시간이 가져지면은 그러면은 어우 시간이 진짜 저축되는 거죠. H님 한번 그걸 이렇게 도전해 보실 의향이 있으신가요? 여보세요? 죄송해요. 죄송해요. 지금 끊겼죠? 갑자기. 네, 갑자기 끊겨서 너무 죄송합니다. H님 없는 동안 저거 혼자 열심히 얘기하고 있었어요. 아 그래도 그 대부분 듣긴 했어요. 방금 끊겨서. H님 이런 기도 시간에 도전해 볼 의향이 있으신가요? 기도 시간 솔직히 방금 새벽에 기도를 하신다고 하셨는데 아침에 일어나서 기도를 하신다 들었는데 저는 솔직히 아침이 제일 기도가 안 될 때예요. 그 바쁘지. 네 바쁜 것도 있고 너무 피곤하고 정신이 없을 때라서 진짜 학교에 가져간 물건도 깜빡하고 다 잊어버리고 진짜 맞습니다. 아무것도 못하고 있는데 그때 여유를 가지고 기도를 한다는 게 너무 대단한 사람들 같아요. 다들 새벽기도 하시고. 근데 그리고 아 네 말씀하세요. 나 뭐뭐가 돼야 돼. 아 전에 그 4월 달에 특별 새벽 기도를 한번 했던 것 같거든요. 40일 새벽 기도. 네네네. 그때 몇 번 참가를 했는데 네네. 진짜 말씀이 하나도 안 남아요 머리에. 아침에 일어나서 진짜 머리에 뭐가 전혀 안 들어와요. 어떻게 뭘 억지로 집어넣으려 해도 안 들어가서 아침은 제가 저한테는 진짜 제일 힘든 시간이지. 저녁에 자기 전에는 차분하고 마음에 가라앉고 네네. 여유롭게 할 수 있는데 아침에는 안 될 것 같아요. 근데 저녁에 하도 이렇게 되잖아요. 아침에 꼭 하라는 저녁은 되잖아요. 네네 저녁은 아마도 네. 될 거예요. 저녁에는 그렇게 해볼 려고는 하고 있죠. 정식기도를 매번. 맞아. 근데 그런 차이가 있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정식기도를 사람들이 되게 바쁘게 하는 경우도 있어요. 네. 그러니까 정식기도도 되게 각박하게 하는 거야. 네. 그냥 하나님이 함께하시고 이걸로 충분하다가 아니라 자 하나님 이 세계복음화를 위해서 기도할 게 너무 많은 거야. 나 내 이 네. 문제 이 문제 이 문제 이 문제 이 문제 이 문제 가정 문제 뭐 문제 뭐 문제 뭐 문제 이 문제 이런 문제가 있는데. 어떻게 하실 거냐 하나님 이런 식인 거예요. 기도가 너무 네, 바빠. 그렇죠. 아, 네. 제가 그랬거든요. 아, 그러니까 기도하는 방법을 몰랐던 거예요. 그러니까 이게 뭐 진짜로 행복이 된다 이런 생각이 안 들고 기도도 뭔가 되게 열심히 해야 될 것 같은 거. 기도도 되게 열심히 해야지 하나님이 좀 들어주실 것 같고 왠지 막 고해 성사를 해야지만 하나님이 나를 좀 용서해 주실 것 같은 그런 느낌. 뭔가 복음을 되게 잘못 알고 있었던 것 같아요. 근데 H님은 하나님과 함께 함으로 그걸로 내 인생이 충분하다 거기에 대한 믿음이 있어요? 네. 아무래도 충분하다고 교회에서 계속 듣잖아요. 계속 각인을 시키려 하잖아요. 네네. 하나님이 전부다. 네. 그래서 솔직히 생각은 그렇게 깊이 생각 안 해봤어요. 하나님 말고 필요한 게 있나. 근데 솔직히 제가 교회를 다니지 지금 예전에 초등학교 때 아니고 6학년 때쯤에 교회를 다니기 시작했거든요. 네. 솔직히 지금 지금은 뭔가 그때도 되게 어릴 때였어 그런 걸 수 있는데 지금이 네. 훨씬 더 행복한 것도 있고 만족한 것 같아요. 되게 삶에 만족을 하고 그 하나님을 알아가면 알아갈수록 그리고 또 네. 정말 마음에 담아갈수록 네. 기도가 늘수록 정말 네. 그 뭐라고 해야 되지? 정말 삶의 만족이 아니고 그렇게 만족감 뭔가 뭔지 모르죠. 뭔가를 채워주는 느낌이 있어요. 그 말로 지금 어떻게 설명해야 될지 모르겠는데 뭔가 삶의 질이 높아지고 정말 나는 이유가 명확해지는 그런 느낌이 이유가 명확해지는 느낌이요? 이유가 이제 생기잖아요. 어떤 이유요? 저는 세계복음화를 위해 독일 현장에 보내졌고 현장에서 해야 할 일을 딱 정해지니까 네. 더 이상 방황하지도 않고 두려움이나 뭐 걱정 염려 다 없어져 염려들이 다 없어져서 편안해진 느낌이에요. 오. 그러니까 내일 담임 목사님께 가서 제가 이런 포럼을 했습니다 목사님 이거를 매우 뿌듯해하실 것 같은데 제가 이 정도 포럼할 수 있는 사람입니다 목사님 이거를 내일 가서 그 정도 포럼이 아니라서 아니 근데 H님이 생각을 해보세요. 지금 H님이 고백한 거를 고백할 수 있는 사람이 세상에 몇 명이나 되는지 네. 그거를 H님처럼 지금 H님이 이야기한 거 진심이잖아요. 네. 그렇게 진심으로 이야기할 수 있는 사람이 몇 명이나 되는지. 근데 이렇게 진심을 이야기한다는 거는 그게 진실이어야 되잖아요. 그게 사실인데 네. 그런 사람들을 만들기 위해서 그런 사람들을 그렇게 만들기 위해서 알류트 씨가 세워지고 네. 랜드님 알류가 세워지시고 네. 또 교회도 되게 많아지시고 선교사님들도 다른 지역으로 가시고 네. 많은 사람들한테 이걸 알려주러 가시는 거잖아요. 그렇죠. 사람들이 이것을 깨닫게 하기 위해서 네. 그래서 저는 개인적으로 많을 거라고 생각해요. 이렇게 이런 생각을 가지고 이런 마음을 가질 수 있고 저처럼 이렇게 변화를 느낀 사람이 많았으면 좋겠다라는 희망도 있는데 언젠간 분명히 세계복음화가 올 것이고 언젠간 분명간 모든 사람이 저처럼 될 것이고 저처럼 이런 생각을 가질 거라고 믿고 있어요. 그래서 저 말고도 아직 많은 사람들이 이렇게 이런 마음이 있을 거라 생각해요. 그리고 그 내일 이렇게 잘 적어놨다가 내일 담임 목사님에 대해 얘기하고 1, 2, 3 내일 목사님 만나면은 이제 당당하게 이야기할 수 있는 거 1, 2, 3 목사님 제가 이런 포럼을 했습니다. 제가 이 정도 포럼 했고 그 램디라는 사람이 와만 하다가 시간 쫙 갔다고 제가 더 이상 노이즈가 아닙니다 라고 딱 이렇게 가가지고 얘기할 수 있어요 이제. 아, 네, 제가 여기 출연했다는 건 진짜 무덤까지 가져갈 거예요. 무덤까지 가져간다고요? 유튜브에서 뜨는데? 아니, 말이 되는 소리를 하지. 그게 저라는 거는 제 입으로는 말 많을 거예요 진짜. 아유 진짜. 근데 지금 이야기했던 거는 저는 너무 부러워요. 에이씨님 나이 때에 저는 무엇을 위해서 열심히 살았냐 이거죠. 저 열심히 살았어요 되게. 열심히 살았고 공부 남부럽지 않게 했어요. 솔직히 되게 네. 열심히 했고 공부를 하는 저만의 그게 있었고 저는 제가 좀 나름대로 시간을 되게 잘 경영하면서 그러니까 저를 위해서 시간을 잘 경영하면서 튼실하게 살아간다고 이렇게 생각을 했어요. 근데 그러니까 저는 제가 그때 이미 그러니까 모모처럼 살아간다라고 생각했던 거죠. 나는 네. 남들한테 영향받지 않고 나의 삶을 살고 있어 라고 생각을 했던 거죠. 근데 그게 아니었던 거예요. 남들한테 영향을 안 받는 줄 알았는데 되게 저를 잡고 있는 것들이 진짜 많았던 거예요. 불안감들. 이게 한 방에 무너져버리면 어떡하지? 부터 시작해서 이걸 어떻게 유지하지? 그리고 어느 순간 보니까 제가 그렇게 잘하던 공부하는 방법도 까먹고 있고 막 뭔가 삐끗삐끗한 거예요. 네. 네. 그때는 그 제가 이제 하락세로 접어드는 걸 막을 수가 없는 거예요. 뭔 수로. 네. 그때 복음을 들었는데도 복음도 되게 바쁘게 듣는 거예요. 이걸 가지고 뭔가 해야 돼. 네. 이런 걸 들었으니까 너무 좋은 말씀이야. 이 말씀을 가지고 뭔가 해야 돼. 뭔가를 이뤄야 돼. 뭔가 작품이 나와야 돼. 이 정도 말씀을 들었는데 이제 내가 하나님의 능력까지 있는데 근데 하나님 능력이 내가 갖다 쓰라고 그 능력 주는 거 아니잖아요. 네, 나 하고 싶은 대로 갖다 쓰라고 막 갖다 쓰라고 네. 그 능력 갖다 주는 게 아니잖아요. 이유가 있잖아요. 네. 그러니까 그 아까 전에 네. H님이 이야기했던 그 이유라는 게 너무 부러운 거예요. 이유를 몰랐던 거야. 하나님이 능력 주신까지는 알아요. 그 네. 능력을 왜 주셨는지 몰라. 그러니까 이론상으로는 아는데 진심으로 안 와요. 아 느끼지 못하신 그렇죠. 그러니까 느끼지 못하죠. 왜냐면은 그 능력이 결국에는 나를 위한 것이라고 해야 된다고 생각을 하거든요. 그러니까 내가 잘 돼야 돼. 내가 공부하는 게 잘 돼야 되고 내가 일하는 게 잘 돼야 되고 내가 돈을 잘 벌어야 되고 내가 남들보다 뛰어나야 돼. 나는 하나님의 능력이 있으니까 이렇게 이 수준인 거예요. 말은 네. 곱게 하죠. 말은 세계복음화를 위해 살겠다. 말은 내 비전은 세계복음화다라고 얘기를 하죠. 근데 진심이 네. 안 그런 거예요. 내가 딱 혼자 서서 기도할 때 기도하고 있는 것들이 내일들인 거예요. 내일 시험 보는 거. 내가 오늘 공부하는 거. 이런 것들인 거예요. 그러면은 그러니까 복음을 들었어도 내 시간은 여전히 회색 신사들한테 뺏겨져 있는 거예요. 못 찾았어 아직. 네. 썩은 시간들인 거야. 근데 H님은 지금 한 고백이잖아요. 네. 뭐 담임 목사님한테 얘기할 필요는 없는데 나중에 이 방송 네. 들으실 때 본인이 했던 얘기를 본인이 한번 다시 한번 적어보세요. 저는 그리고 네, 네 말씀하세요. 네 지금 이렇게 녹음이 되고 남겨지는 게 작품으로 작품이잖아요. 렘넌트 보이스가 그쵸? 작품을 매일 만들 수 있는 거잖아요. 그래서 네. 제가 하는 말들 그리고 랭디님이 하는 말씀이 이렇게 작품으로 남겨지는 것도 있는 것 같아요. 이렇게 해서 방금 말했던 것처럼 잊지 않고 기다릴 수 있도록 잊지 않고 기다릴 수 있도록 네 잊어버리지 않도록 명언을 이렇게 작품으로 아니요 이렇게 잊어버리지 않도록 남기는 것도 굉장히 좋은 것 같아요. 맞아요. 남기는 것도 되게 좋은 거죠. 나중에 이제 그러니까 H님도 그렇고 그러니까 저도 그렇고 그러니까 제가 썸담했던 말들 그걸 다음날 되면 까먹을 수 있거든요. 네. 제가 다시 들어요. 그러면은 내가 이런 고백을 했는데 민망해서라도 오늘은 성공해야 되지 않겠어? 이렇게 생각을 하잖아요. 네. H님도 네. 그럴 수 있겠죠. 네, 그럴 수 있겠죠. 근데 근데 랜드 네. 노이즈 같은 거는 못 듣겠더라고요. 아무리 그래도 랩넌트 노이즈는 대신에 그러니까 우리 빼고 우리 당사자들 빼고 다른 사람들이 많이 듣고 있어요. 그거 아직까지 듣는데 저는 그거 못 듣고 있었고 네, 우리만 못 듣고 있고 우리 빼고 다 듣고 있어요. 네. 근데 오늘 방송은 나중에 들을만 하겠죠? 그러겠죠. 잘 모르겠어요. 근데 근데 저는 들어보는 걸 추천할게요. 네, 언젠간 네. 듣게 되겠죠. 언젠간은 아니라 바로 일단 그 들어가서 좋아요 누르시고 좋아요부터 네, 좋아요부터 누르시고 그다음에 네. 한번 그 이 구간들 한번 생각해가지고 들어보시는 걸 추천할게요. 왜냐면은 H님 본인을 위해서 그런 거죠. 네. 그러니까 지금 H님이 한 포럼 듣고 냄청자분들도 저는 그렇게 생각해요. 냄청자분들도 저 포럼하는 저 친구는 지금 랩런트가 맞구나 이렇게 생각하셨을 거예요. 그거를 이제 스스로한테 확인하는 거지. 내가 생각했을 때 내가 생각했을 때 내가 랩런트가 맞아야 되거든. 네. 램디가 고백하는 거 들어봤을 때 썸타임을 들어봤을 때 누가 들어도 랩넌트가 맞아요. 그죠? 네, 그쵸. 내가 생각했을 때 내가 랩넌트여야 돼요. 네. 근데 다음날 일어났을 때 내가 어제 얘기했던 게 갑자기 가식처럼 느껴지는 거야. 나는 이렇게 못하고 있는데 나는 왜 이렇게 살고 있지? 갑자기 다음날 그러면은 네. 얼른 돌아와야 돼요. 하나님이 주신 내 상태로. 네. 그래서 썸타면 저를 위한 작품이에요. 요 도토리는 A씨님을 위한 작품입니다. 네네. 네. 어, 또 오디오 충돌해 버렸어. 아, 네, 죄송합니다. 아니 제가 죄송해요. A씨님 이야기 들어야 되는데. 아니요. 그래서 저는 오늘 너무 은혜됐던 것 같아요. 어, 저도 네. 이렇게까지 될 줄 몰랐어요. 모모 소개하다가. 그 모모가 가진 능력이 가장 특별한 게 뭐죠? 듣는 거죠. 네. 듣다 그렇죠. 보면은 상대방이 자기에게 다 하게 된다. 네. 그러면서 진짜 훨씬 자기도 깨닫는 게 있는 것 같아요. 그렇죠. 네. 자기에게 또 모르던 자신의 진심이랑 마음이랑 그런 것도 있을 수도 있고. 맞아. 내가 렘넌트야. 나 하나님 믿고 하나님은 나한테 세계복음 응답을 주실 거야. 이거를 스스로한테 네, 고백하는 네. 되게 민망한 사람들도 많거든요. 아, 네, 그럴 수도 있겠죠. 나는 렘넌트야. 내가 이런 그 내적 갈등. 네. 하나님이 나한테 세계복음의 응답을 주실 거야. 과연 이거. 아니 모세가 그랬잖아. 네, 네 그렇게 능력을 의심할 수도 있죠, 당연히. 아니 의심 되죠, 당연히. 내 수준으로 네. 안 되는데. 네. 네. 모세가 잘못한 게 아니라니까. 막 그. 네. 하나님이 부르셨는데 저요? 이거잖아. 네. 아멘 이게 아니라 나요? 왜 나야? 아니 왜 나예요? 이거잖아. 그렇죠. 아니 젊고 쌩쌩한 사람도 얼마나 많은데 왜 나야? 네 자기보다 나은 사람은 항상 많잖아요. 원래 네. 누구든 그런데. 자기보고 그 큰 세상을 너무 큰 세상을 그 살려야 된다고 하면은 의심이 되고 걱정이 되는 건 당연한 것 같아요, 잘. 그렇죠. 근데 네. 진실은 객관적으로 봤을 때는 모세가 정답이 맞다는 거죠. 네. 모세 외에는 그거 할 사람이 없었다는 거죠. 그리고 네. 네. 그러니까 호라 박사가 부를 사람이 모모밖에 없어요. 네. 모모가 없으면은 그 A씨님이 지적한 그 전략적인 문제 해결 안 돼요. 네. 근데 모모가 있었어요. 그러면은 뭐 지금 독일 현장에 H님 없으면 안 되는 게 있기 때문에 H님을 부르신 거죠. 그렇죠. 네. 그게 뭘까? 네, 그걸 알아내야. 그쵸. 찾아내야죠. 네. 알게끔 하시겠죠. 네. 그래서 H님이 네. 네. 그걸 현장에서 자연스럽게 찾아낼 수 있을 것 같아요. 오, 자연스럽게 찾아낼 수 있을 것 같다. 네, 항상 뭔가 어디든 네. 이유가 있잖아요. 네. 뭘 하든 어디든 네. 어디든 이유가 있어서 그곳을 보내신 거잖아요. 하나님은 네네. 아무 이유 없이 다 보내시지 않으시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뭐가 비판하는 것도 그런 것 같아요. 분명히 뭘 하든 쓸데없는 시간이 없는 것 같아요. 쓸데없는 시간이란. 그렇죠. 아무 의미 없이 어디에 보내시고 어디에 있든 의미가 없는 시간이 없고 네. 우선 분명히 하느님의 계획이 있으신 거예요. 그건 확신이라서 기다림이 되는 거예요. 그냥 확신하기 때문에 그것에 이유가 있다는 것. 그렇죠. 그래서 이곳에 보내신 이유를 찾게 된다는 것을 기다릴 수 있다는 것. 그걸 이유를 알게 되는 걸 기다릴 수 있겠다는 것. 수미상관. 이었어. 세계 랩런트 리더 수련의 이강과 이었어요 지금. 이런 거 너무 좋아. 방송 말미에 처음에 이야기했던 걸 다시 딱 결말을 맺어주는 정리를 네. 야 이런 문학적인 센스를 발휘해주는 맞아요. 그러니까 그거를 기다리는 거죠 우리가. 다른 네. 거 기다리는 게 아니라 그 기다림을 뺏어가는 게 사탄이고 그 기다림을 회복하는 게 기도고요. 네. 그리고 또 하나 좀 부러운 거. 그냥 그걸 찾아갈 거 찾을 수 있을 것 같다. 라는 그 믿음. 아, 그게 부러워야 할 게 아닌 게 그 네. 분명히 램지님도 믿음이 있으시잖아요. 아, 있죠. 믿으시고 그것이 전쟁이라는 거 믿으시잖아요. 그쵸, 믿죠. 그러니까 부러워해야 될 게 아닌 것 같아요. 그 위로까지 해줘. 아니요, 아니요, 그냥 네. 다들 믿음이 있으니까. 아멘. 네. 맞아요. 그러니까 약간의 이제 그냥 뭐 이제 방송을 위한 부러움이라고 한다면요. 네. 그렇다면은 그냥 그거를 누릴 시간이 조금 더 일찍 찾아왔다는 거. 물론 저한테만 주신 축복이 있어요. 그러니까 시간 동안 제가 못 찾으면서 헤매왔던 그 기간이 있기 때문에 저는 그분들을 이해할 수 있는 그건 있어요. 그러니까 이런 거 가지고 막 헤매는 사람들이 있을 때 제가 그분들을 막 저 사람들은 왜 저걸 못 찾고 있을까 그러진 않을 것 같아요. 양심상. 네. 내가 그랬으니까. 분명히 다들 각자의 시간표가 존재하고 각자의 시기가 존재하는 것 같아요. 언제 믿어야 할지 언제 분명히 그 저희 부모님만 해도 그러신데 분명 많은 사람들이 어른이 다 돼서 랜디님보다 나이를 더 많이 먹었는데도 그 다음에 하나님을 믿는 사람이 있을 거 아니에요. 그렇네. 생각해보니까 그렇네. 그런 사람들이 방황을 하는 게 아니라 그때를 시간표로 준비해야 한 거라고 믿고 있어요 저는. 어휴. 아이고 이렇게 이렇게 어른들과 대화를 잘하시나요? 맞아요. 진짜 그렇죠. 그 사람들이 그때 그 복음 붙잡는 그 시간, 그 시간에 그 앞에 왔던 그 모든 과거가 빛나게 되는 거죠. 네. 어둠인 줄 알았던 과거가 그러니까 나는 과거에는 되게 상처 속에서 살았는데 지금 구원받았을 거 아니라 나의 과거조차도 진짜 감사한 거였구나. 네네. 네. 그 어둠에 쌓였던 그 과거를 빛으로 통해서 다시 볼 수 있게 되는 것 같아요. 그렇죠. 다시 한 번 더 인정한 의미를. 복음 없었던 그 시절이 흑역사가 아니라 발판인 거죠. 생각해 보니까. 네. 그런 거죠. 오늘 H님 네. 아주 이거 지적인 모습을 보여주려고 왔는데 네. 제가 봤을 때는 램청자들이 아마 이 사람이 랩넌트 노이즈 그 사람이 맞나 동일임을 맞나 대체 램디는 지난번에 랩넌트 노이즈 방송을 가지고 대체 이 H님 데리고 뭔 짓을 했던 건가 이런 포럼을 할 수 있는 사람을 데리고 대체 무슨 장난을 친 건가 라고 생각하지 않을까 싶네요. 아네네 네. 너무 과찬하시는데 과찬이 아니라 저 오늘 되게 그러니까 H님하고 저는 아는 사이잖아요 개인적으로. 네 그쵸. 아는 사이인데도 제가 그 랩런트로서의 H님 과 진지하게 이렇게 복음에 대해서 포럼해 본 적이 얼마나 있었나 이런 생각이 좀 들었거든요. 네. 근데 오늘 그 중심에 대한 이야기를 그냥 호기심도 많고 궁금한 것도 많고 이렇게 막 이런 친구를 알고 있었는데 그 중심에 있는 이야기를 이렇게 듣게 돼가지고 되게 H님을 두고 개인적으로 많이 기도할 수 있을 것 같아요. 이렇게 감사합니다. 네, 하나님이 쓰시는 랩노트가 맞구나 하는 거 확인해가지고 저는 복받은 사람이다 이런 생각이 드네요. 그 H님과 이렇게 깊게 복음에 대해서 포럼할 수 있는 사람이 몇 명이나 있었겠어요. 그러게요. 있었죠. 네. 근데 램디가 그런 축복을 받았다? 그거는 제가 랩넌트 보이스를 하는 이유죠. 네. 네. 저도 이렇게 랩넌트 보이스를 통해서 마음에 있던 것들이랑 붙잡고 있었던 것 털어놓을 수 있고 이렇게 얘기할 수 있고 또 배우는 것도 많아서 좋은 기회라 생각하고 감사하고 있어요. 준비한 듯한 멘트. 어떻게 이렇게 술술 나오지? 그 오늘 H님이 너무 잘해서 가면은 네. 우리 고정 게스트인 예콤님께서 되게 부담스러워할 수 있어요. 마이크까지 사셨는데 제가 자리를 뺏어버렸어요. 그러니까 마이크까지 사셔가지고 얼마나 열심이신데 네. 적당히 잘해야 돼. 안 그래도 랩넌트 노이즈 다음에 계속 부담인 거예요 예콤님이. 뭐 이렇게까지 재밌는 걸 듣고 나서 도토리 들으면 사람들이 재미없다고 생각하면 어떡하죠 라는 막 그 부담 때문에 근데 너무 잘해놓고 가면 안 돼요. 다음부터는 좀더 못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에 또 나오신다는 얘기군요, 이거는. 그죠? 아, 나오시라고 했어요. 네, 나와야죠. 네, 다음에 또 나와야죠. 그렇고. H님의 성장기를 네. 우리가 봐야죠. H님이 영적으로 아, 성장기까지 보는 거예요? 네, H님이 어떻게 영적으로 성장하는지. 아. 우리 그 랩넌트 보이스가 나온 랩넌트 보이스에서 데뷔를 한 최고의 아웃풋 중 한 명 네. H님 아. 어떻게 성장하는지. 아. 그 이게 한 번 하고 끝내면은 랩넌트 사역이 아니에요. 끝까지 가야 돼요. 그렇죠. 랩넌트 사역은 그렇죠. 즐기게 가야 돼요. 그래서 저희는 저희 램청자들과 함께 끝까지 기도할 거거든요. 이제 H님이 원숙해지는 그날까지 H님 같은 아. 후대를 키우는 그날까지 쭉 같이 갈 거거든요. 우리 램청자들이 네. 네. 그래서 단단하게 준비를 하셔야 됩니다. 알겠습니다. 네. 어 근데 오늘 참 H님이 진짜 모모 같네요. 네. 아닙니다. 네. 그러니까 랩넌트로서의 모모라는 느낌이 들어요. 예. 네. 모모는 이제 판타지 세계에서 판타지스러운 방법으로 세상을 살렸지만 이제 그 H님이 이제 세상을 살리는 과정은 정말 지극히 이 현실 안에서 그렇죠. 하나님이 원하시는 방향으로 사실적으로 살리게끔 되겠죠. 네. 네. 어 많은 냄청자들이 기대하면서 기도하지 않을까 그런 생각이 듭니다. 저희가 사실 시간이 얼마나 간지 몰랐거든요. 네, 지금 한 시간 반. 한 시간 반이라니요. 두 시간 반. 두 시간 반이에요. 두 시간 반입니다. 어 2부작으로 안 끊어지는데 큰일인데. 어쩌지 이거. 랩넌트 멋있어. 아, 도토리 이제 짧게 하신다고 하시다니. 짧게 안 되겠는데요? 네, 그러니까 중간에 끊는 타이밍도 제가 못 잡았고요. 이거를 제가 네. 어떻게 해야 될지 순간 시험 들었어요. 이거 어떡하지? 3부작 가야 되나? 막. 뭐 그러면은 예코님 조금 더 실시간 벌 수 있으니까. 예코님 조금 더 휴가 갈 수 있으니까. 하는데 모모로 3부작? 아무튼 네 그거는 하나님께서 인도하실 거라고 믿고요. 네. 오늘 정말 시간 관계상 그 이제 좀 아쉬움을 남기면서 좀 포럼을 맞춰야 되지 않을까 싶어요. 그 오늘 이제 모모라는 책을 가지고 우리가 시간에 대해서도 포럼해 보고 그리고 우리가 어떤 믿음을 가지고 있는지 특히 H님께서 제안하신 그 주제 기다림이 무엇인지 저는 오늘의 명언은 그거라 생각해요. 잊으면 기다릴 수 없고 잊지 않는 것이 기다리는 것이다. 이거 상당히 명언이라 생각해요. 명언까지는 근데 오늘 저는 건져갔어요. 잊지 않아야지 기다리지. 아, 네. 네. 그러니까 네. 생각날 것 같아요. 그런 네. 이제 말을 남기면서 기다림에 대한 포럼을 또 했는데 오늘 방송하시면서 소감이 어떠셨는지. 방금 말했다시피 진짜 너무 감사한 마음도 들었어요. 진짜 배워가는 것도 많고 또 랜디님 생각도 이렇게 들을 수 있으니까 너무 좋았고요. 네. 방금 도토리에서 그거 들었었거든요. 그 포럼은 다른 사람 말 듣는 거라고. 아, 네, 가장 최근에 했던 거. 복습하셨구나. 네, 아, 네. 네, 네. 전 근데 솔직히 들으면서 그거 너무 마음에 와닿았어요. 지금까지 포럼하면서 내가 할 말만 생각하고 진짜 메시지 적은 거만 보고 있었는데. 네. 진짜 이렇게 다른 사람 생각도 들을 수 있게 해주셔서 너무 감사하고 진짜 감사한 마음. 그러니까 모모 포럼이죠. 듣는 포럼. 네. 네. 듣기 평가의 달인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그런 거 있어요. 그 메시지를 녹취하는 거는 우리가 많이 하잖아요. 가끔. 네. 포럼 녹취하는 사람 많이 없거든요. 그렇죠. 포럼은. 저는 포럼 녹취를 했었어요. 포럼 녹취를 하면은 포럼 녹취. 네네. 그 사람들이 하는 포럼 녹취요. 아, 네네. 네. 포럼 녹취를 하면은 그 한 사람에 대한 그 한 사람을 가지는 거예요. 그 포럼 한 사람을 가지는 거예요. 저는 그렇게 생각해요. H님이 하는 포럼을 제가 녹취를 한다. 그러면 제가 H님의 기도 제목을 완전히 가지는 거예요. 그리고 H님이 받는 응답을 제가 완전히 가지는 거예요. 한 사람을 완전히 가질 수 있는 기회다. 네. 네. 근데 포럼은 저는 지금까지 다른 사람들이 하는 포럼을 잘 못 들었어요. 그쵸, 안 들리죠. 그러니까 말했다시피 제가 해야 되니까 제가 뭐라고 말했지 그런 생각만 하고 있고 네. 또 다른 사람들이 포럼하는 게 잘 머릿속에 안 들어오더라고요. 네네. 근데 다른 사람들이 포럼을 하는 걸 들어야 다른 사람들이 메시지를 통해서 어떻게 해석했는지 메시지를 어떻게 알아들었는지 또 무엇을 붙잡았는지를 아는 게 정말 중요한 것 같아요. 그렇죠. 그러니까 응답의 다양성, 이게 똑같은 네. 한 가지 복음이 저렇게 다양한 그 응답이 될 수 있고 저게 언젠가 내 응답이 된다는 거죠. 네. 그러니까 한 사람씩 응답이 아니라 그 포럼을 다섯 사람이 하면은 다섯 사람씩 응답을 제가 받는다는 거예요. 네. 네. 그게 아 그리고 그러니까 모모가 왜 주변 사람들한테 사랑을 받았겠어요. 네. 네. 그 나중에 그 그게 정말 쓰여요. 그러니까 그 H님이 혹시나 나중에 뭐 좀 흔들리는 순간이 온다. 약간 네. 영적으로 힘든 시간이 올 수도 있잖아요. 그런 시간 네. 이제 이렇게 필요에 따라서 올 수도 있는데 그때 됐을 때 저는 H님이 오늘 했던 포럼을 기억하고 있잖아요. 그걸 편집하고 가공할 네. 거잖아요. 작품으로 만들 거잖아요. 그러면은 네. 저는 H님의 이야기를 또 들어줄 수 있죠. 그때 되면. 왜냐면 H님 포럼을 네. 제가 가졌으니까. 그리고 H님이 네. 어떤 고백을 했던 사람인지 제가 아니까. 네. 그때 가서 제가 메시지를 하는 게 아니라 H님과 포럼을 나눌 수 있겠죠. H님이 기다림에 대해서 네. 이야기했던 거 알고 있고 H님의 네. 믿음을 제가 들었으니까. 다 쓰인다니까요. 네. 아, 또 근데 그런 정말. 와중에 제 얘기를 많이 했네요. 진짜 다행인 것 같아요. 이렇게 얘기 나눌 수 있어서 네. 진짜 좋은 기회가 됐던 것 같아요. 네. 그것이 바로 세상의 틀을 바꾸는 작은 소리 랩런트 보이스입니다. 네. 방송의 목적이에요. 네. 네. 이렇게 이야기를 듣고 그러니까 그냥 냄청자들한테 들려주기 위해서도 있어요. 근데 사실은 저를 위한 거고요. H님을 위한 거예요. 지금 이 방송을 네. 하는 사람들을 위한 거예요. 그리고 네. 그러니까 우리가 뭔가 해가지고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게 아니라 하나님이 이미 영광을 받으셨기 때문에 네. 우리가 그 안에서 너무 기쁘게 뛰놀고 있는 거예요. 그걸 그냥 네. 그냥 오픈해서 보여주기만 하면은 작품이 되는 거예요. 그런 자리에 오신 것을 너무 환영하는 거죠. 네. 네. 아무튼 그 오늘 장시간의 포럼 함께해 주셔서 너무 감사하고요. 전 정말 네 아까 누차 얘기했듯이 정말로 은혜 많이 받았고 랩런트 노이즈 때와는 확실하게 다른 그 H님의 모습을 확인할 수 있어가지고 오늘 성공했다 라고 이야기할 수 있을 것 같아요. 이 포럼은 이제 집에서 밥 먹다가 틀어도 네, 들을 수 있지 않을까. 그렇죠. 중간에 약간 그 A씨님의 그 이제 아주 은혜로운 포럼이 나오는 구간들 있잖아요. 그 구간 때는 네. 딱 가족들을 집중시키세요. 네. 이 부분이라고 돌려드려야 된다고 그렇게 집중을 시켜주시기 바랍니다. 알겠습니다. 네. 아무튼 냄청자 여러분들도 H님이 진짜로 어떤 랩런트인지 확인하셨죠? 그리고 여러분들도 모모예요. 여러분 현장이 모모이고 그 이 판타지 세계 모모보다 훨씬 훌륭한 사실적인 랩런트입니다. 그거를 기억하시면서 그 오늘 하루를 정말 행복하게 누리셨으면 좋겠네요. 그 A씨님 방송 욕심 있으시니까 그 냉청자 여러분들한테 인사하시고 마지막 마무리를 H님께 맡겨볼게요. 오늘은 우리 끝인사 알아요? 네? 우리 캐치프레이즈 알죠? 아 마지막은 항상 꺼서 끝나기 전에 완전 너무... 끝나기 전에 그냥 그러니까 모모처럼 차분하게 들었어야지. 이거를 중간에 아니 너무 그 회색 그 회색 신사들한테 시간을 뺏긴 거라니까 끝까지 들어야죠. 너무 급하게 살아서. 그 이게 마지막에 가서 그러면 안 돼요. 자, 슬슬 약간 끝나간 것 같아서 다른 것 다음 것 들었거든요. 이게 바로 회색 신사들의 전략이라니까. 끝까지 차분하게 들으면 뭔가 나와요. 네. 기다림을 시작만 너무 자주 들어서. 기다림. 아무튼 그 끝날 때는 어떻게 끝내냐면요, 여러분은 지금 세상의 틀을 바꾸는 작은 소리 랩런트 보이스와 함께 영혼과 마음의 양식 도토리와 함께 하셨습니다. 이게 끝인사예요. 혹시 캐치가 되나요? 그럼 제가 마무리를 하고 그 랜디님이 그렇게 제가 캐치프라이즈를 아 네네 그렇게 해볼까요 그러면? 네, 그 냉청자분들한테 인사해 주시고 제가 마무리하고 끝낼게요. 그럼. 네, 그럼 저 이번에 너무 많은 은혜 받았고 랜디님과 얘기하면서 또 여러 가지 배워가고 책 모모한테서도 너무 많은 것을 깨닫고 배워가고 다음번에 랩런트 노이즈든 도토리의 다른 책으로 오든 랜디님이랑 또 제 출연을 약속했으니까 네, 많은 기도 부탁드리고 또 다들 모모처럼 여유를 가지고 속지 않고 네, 다들 시간을 아깝게 생각하지 마시길 바랍니다. 아멘. 아멘. 여러분은 지금 세상의 틀을 바꾸는 작은 소리 랩런트 보이스와 함께 영혼과 마음의 양식 도토리를 H님과 함께 하셨습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